내 손 안에서 난 아직 어두워 새까만 밤은 난 왜 있는 걸 난 너무 많은 생각을 해 넌 그러면 안 된다고 해 깊은 얘기들은 지루하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모르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니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사겠고 너무 많아 그걸 하면서도 난 지금 웃음 보여가며 모르는 척하는 중 끊어져 내 감정은 묻어져 어루만져봐 부러져 당신의 숨으로 날 구해줘 나는 어둠 안에 숨어서 마음속 시야는 보여줘 때론 그게 너무 두려워 하지만 난 강요해지 그리 느껴져 내 속 안에서 난 아직 어두워 난 찬란한 빛이 너무 싫어 너무 적나라하게 현실을 보여주어서 밝아지라고 가르치던 그들은 튀는 행동 말라며 거추어 연락이 바쁜 인생인데 자꾸만 떼어뼈치 내리죄 그 늦진 곳을 찾고 비로소 한숨 쉬어 inhale exhale for what you say 불거야 편히 잠듯이 검은 옷 입어야 편히 life 받듯이 불행이 닥치면 눈 닦듯이 우린 무의식 속에 어둠에 지하지 해가 지면 내게 아침이 돼 새까만 밤은 나 위해 아주 잠깐의 암전 뒤에 늘 새고 음악이 You make me stronger You make me stronger